summertime is coming, and the trees are sweetly blooming, and the wild mountain time rolls around. 네, 필로티의 자동차 유럽 대장정 10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와. 아. 영혼 없는 축하. 예, 저는 처음으로 이제 오프닝을 잡아보게 된 곰돌이 푸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 돼. 아, 이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7기 참가자로 갔다 온 이현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0기 가 갖고 연애하고 온 박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반갑습니다. 이 형식적인 거 되게 너무 훈훈해서 그냥 어색한데. 그냥 영혼 없는. 안녕하세요. 7기 10기 다녀온 김나현입니다. 와. 네. 네, 오늘은 주제가 루텐베르크랑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루텐베르크가 아니라 루텐부르크. 루텐부르크. 네, 루텐부르크랑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체코 프라였죠? 였죠. 그거 할 거라고. 아, 네. 할 거라고. 네. 사실 저 9회 녹음 때, 네. 사실 그 여름 짐싸기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랑 하이델베르크 있을 때 갔다 올 수 있는 로텐부르크를 다뤄야 되겠다 하면서 하긴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찔끔했죠. 너무 맛만 봤어요. 맛만. 네. 그래서 오늘 그 하이델베르크랑 로텐부르크를 한 번 더 좀 파헤쳐 봐야 되겠다. 이게 또 한 가지가 있고, 일단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나면 프라하도 조금 건드려 보는 걸로.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마침 여기 다 이제 7기 갔다 왔고 다 하이델베르크 갔다 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또 이제 봄돌이 푸조 같은 경우에는 작년 9기 삐코스 때 스텝으로 또 갔다 왔었고. 네, 갔다 왔었고. 네, 프라 같은 경우에는 규범이는 작년 스텝 때, 그다음에 진수 나연이 때도 네, 스텝 때 갔죠. 각각 여름 겨울. 네. 네. 네. 현승이는 프라는 못 가봤지만, 예, 뭐 드라마 드라마로 본 거예요. 아, 그걸 안 봐서 제가 아쉽네요. 동동. 오늘 패널은 저랑 곰돌이 푸조밖에 없게 됐고, 그 진주남은 지금 한참 유럽에 있던데. 예, 유럽 네. 여행 중이고, 곰돌이 푸조는 여기 같이 있고, 그다음에 쪼코우는 지금 일이 많아서 바빠서 못 오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다 7기예요? 네. 네. 네. 7기. 또 하이델베르크 하면 또 7기 때. 그럼요. 예. 또 추억이 예, 네. 추억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좀 7기를 중심으로 좀 풀어 보면 드디어 이런 날이. 어떨까? 사실 순수 7기네요. 그치? 불과 며칠 전에 우리 만났잖아. 그렇죠. 집에 잘 들어가셨죠. 네. 그날 이미 많은 얘기들 했었는데 그런 얘기 좀 떠올리면서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하이델베르크 하면 네. 그 여기 있는 사람 각각 추억들이 다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 뭐 좋았던 거,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아, 네. 하이델베르크가 어딘지 모르는 청취자들도 있겠죠. 독일 네. 중부. 그렇죠. 독일에 있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독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테마 그 도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유럽 사람들은 그 테마 가도들을 일부러 이제 여행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는데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성가도, 네, 로맨틱가도 요게 있고 그다음에 그 하이델베르크는 그 고성가도, 고성가도가 저쪽 독일 만하임 서쪽에서부터 쭉 고성이 있는 마을들 따라서 저쪽 그 동쪽까지 예, 최근에는 이제 프라하까지도 고성 가도로 예,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에 있을 때 갈 수 있는 이제 필로트가 주로 추천하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로텐부르크인데 로텐부르크는 그 고성 가도랑 로맨틱 가도 교차로에 있어요. 우리 그 가는 주차장 있잖아. 네. 거기가 네. 딱 교차로 교차지점. 아, 거기가 네. 교차지점이에요. 네. 로맨틱 가도는 쭉 그 북쪽부터 해서 저 남쪽까지 해서 휘센 그 노이시바스타인 성, 네. 백두의 성 있는 데까지 쭉 로맨틱 가도는 이제 예전에 독일에서 교황청이 있는 로마까지 가는 길. 그래서 낭만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로마로 가는 길. 뭐 이런 뜻이죠. 네. 네. 대충 위치는 그 정도. 네. 뭐 얘기 좀 해보지. 뭐. 네. 하이델베르크 갔을 때 그 옆에 그 우리 캠핑장 이번에도 글로 가나요? 그 강 옆에 있는 캠핑장. 그 거기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아. 네. 그 네카르강. 뭐 아, 네카르강. 30명씩이나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근데 네. 좀 걱정인 거는 네. 거기랑 거기가 참 그 강 옆이라서 경치가 좀 좋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시내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좀만 가면 그 하이델베르크 성이 네. 있고 그 철학 도시가. 건너가면 이제 철학자의 길도 있고 그 다리 뭐지? 그 다리 이름? 무슨 다리더라? 하여튼 그 유명한 다리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현재의 다리인가? 어? 아니야. 누구의 다리인데? 누구의 다리? 내 건 아니야. 내 다리는 아니야. 그 다리 이름이 여기 딱 책에 있네. 카를 테오도르 다리. 아, 카를교, 맞아. 카를교. 아니 카를교는 아닌가? 카를교는 프라한가? 응. 네. 아. 카를 아 잠깐만 카를건 루체른. 아. 카펠 아, 카를교 카펠교. 아, 둘 중에 하나는 아 그때 아 지명이 이름이 비슷해서 프라하에 있는 게 카를교 아니에요? 카를교. 제가 네. 방금 카를교. 전에 책을 잠깐 훑어봤는데 카를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루체른에 있는 게 카펠교. 목조절에 대한. 그러니까 그 캠핑장으로 갈 네.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사실 여기가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참 별로긴 해요. 여러 가지 시설 꽤 괜찮았던 걸로 저도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는 별로였는데 아, 일단 그 EU로면 와이파이가 1시간인가 2시간이 주기 때문에 심심할 때 가서 한 번씩은 뭐 쓰시면은 충분히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아늑한 느낌 나가지고 그 뭐 시설은 그 전에 갔던 데가 워낙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 인트브루크 그때가 별로였던 것 같은데 비 오고 그때 그래요 막 땅도 막 질척하고 막 그 하이델베르크가 그 캠핑장 망한 곳이 참 없긴 해요. 왜냐하면 교통이나 그다음에 그 경치나 풍경이나 이런 것이 너무 좋아서 근데 사실은 매번 갈 때마다 캠핑장 주인이랑 우리랑 많이 싸웠어요. 아 우리 애들이 너무 좀 그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안 받겠다고 예전에 다시는 안 받겠다고 했는데 이제 7기 때 갔죠. 네. 7기 때 갔을 때 딱 우리가 가니까 기억나나? 그 태극기를 네. 캠핑장에다가 맞아요. 걸어놨잖아요. 네. 그때 이제 난 두 가지 의미라고 이제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가지 의미는 화해 대수처 또 한 가지는 너네 온 거 알고 있으니까 떠들지 마라. 화해와 경고를 동시에. 네, 그렇죠. 아, 수준 있는 주인이에요. 그 얘기를 그때 이제 7기 조장단 회의 때 했었잖아요. 네. 내가 느끼긴 그런 것 같다. 우리 조용하자 했었는데 9기 때 작년에 갔었죠. 작년에 갔더니 주인이 우리는 안 된대. 저 구석탱이로 다 몰아놓더라고. 그래 전기 끌어오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네, 맞아요. 릴선 여러 개 쓰고. 우리 그 명랑 운동했던데 거기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아, 거기까지 그냥 쭉 밀어넣더라고. 그거 뭔데요? 근데 이해는 가요. 아무래도 그쵸? 그 주인 마음이 이해는 가요. 워낙 시끄러우니까. 근데 우리 그때 B코스 출발할 때 거기서 술도 줬잖아요. 아 그치. 네. 그 집주인 캠핑장 주인이 직접 담근 술이라고 하면서 우와. 본부 우와. 차한테 이제 술 한 병 줬죠. 네. 그 어디 갔을 것 같지? 그거 우리 거기서 갔어요. 영국 넘어가서. 아 런던. 아 깠대. 런던 가서 땄어요. 네 땄어요. 따서 마셨어요. 런던 아니고 그 스코틀랜드. 아 에딘버러. 에딘버러. 그랬구나. 아 스코틀랜드까지 왔구나. 아 예. 그렇습니다. 또 3000% 빠졌네. 네. 아 근데 그 하이델베르크 캠핑에서 좋았던 게 솔직히 말해서 대중교통 아니고 그냥 운동삼아 아니면 산책삼아 그냥 걸어서도 한 40분이면 시내까지 가거든요. 걸어서 40분은 걸을만 하죠. 아 걸어서 한 30~40분 가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이 다녔던 애들 있어요. 근데 문제 이제 밤에 남녀가 산책 삼아 하는 걸 내가 많이 봤는데 그때 좀 30~40분 정도 걸어줘야 이제 그렇죠. 설렁 설렁 나가면 금방이니까 또 강 따라 가서 되게 길도 예쁘고. 네. 사실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차로 드라이브하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면서 지나가면서 보는 경치가 사실 그 우리 캠핑장 건너편 도로가 있잖아요. 네. 그 산 보이고 이쁜 건물도 이쁜 보이는 건물도 많고, 예. 거기가 이제 고성가도의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로텐부르크 갈 때 그게 타고 가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로텐부르크까지 이제 고성가도 타고 가면 좋은데 이제 저도 이제 여러 번 해보면서 느낀 건데 하이델베르크에서 로텐부르크까지 고성가도만 타고 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히르시보르니까 그쪽까지만 이제 고성가도를 타고 그 다음부터는 로텐부르크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걸 좀 추천을 하고 고성가도는 그 좀 거기가 네카르강 강변 옆에 있는 도로 네. 그 마을들이 이쁘거든요. 네. 딱 그거 끝나면 그냥 고속도로 타고 그냥 로텐부르크 가는 걸로. 네. 안 그러면 로텐부르크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량도 많아지고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로텐부르크까지 거의 한 2시간? 2시간 반은 원래는 이렇게 그냥 고성가도를 안 가고 다이렉트로 그냥 고속도로 가면 1시간 반, 2시간 이 정도 걸려요. 네. 그때 고생을 했던 게 주유소에 잠깐 들렸었는데 이제 본대가 먼저 슝하고 가버린 거예요. 아. 네, 근데 무전기 이게 감도가 5km까지인가요? 그때 그거는 이제 20km인데 네. 거기가 산이 많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시카돌이 안 들리길래 처음에 이제 우리는 내비 따라서 갔으니까 내비 따라서 가면은 고속도로로 그렇지 내비는 네. 계속 고속도로로 네. 계속 안내하지. 그 들어갈 뻔하다가 조장회의 때 말씀하셨던 그 B107 도로인가? 그 아무튼 그 도로였던 것 같아요. 그 도로를 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또 밟았죠. 이게 감도가 지치지 없을 때마다 그게 되게 도로가 1차로로 1차선이지 않나요? 네. 그 도로를 한 뭐 좀 많이 밟아서 간신히 이렇게 여행 끝나면 이런 것들 이제 다 끊어놓고 그렇게 그렇게 밟지 말라고 해도 웃겼던 게 이제 우리 뒤에 있던 조원들이나 이런 애들이 좀 나이 어린 여자애들이 그 아, 이런 아이? 네, 그때 그 아이네? 이게 처음에는 되게 오빠 좀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무전기 감도가 이제 저쪽에서 좀 들리기 시작하니까 오빠 빨리 밟으라고 거의 한 개치까지 밟고 있는데 거기서 더 밟으라고 그래갖고 간신히 밟아갖고 딱 따라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때 이제 거점 도시에서 거점 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예, 하이델베르크 있을 때 로텐부르크가 이제 인근 도시인데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부가 가니까 같이 네. 갈 사람들 같이 원하는 사람들 같이 와라 해서 이제 그때 거의 다 갔던 것 같아요. 4개조였던가요? 네, 그때 그 4개조 정도 그 정도였던 네, 그러니까 6개조 중에서 4개조 네, 정도 네, 저희 좀 그때 인스부르크라도 있었고요. 2조랑 5조 빼고 다 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또 하이델베르크를 생각하면 휴식했어요. 그 저는 막 하이델베르크 대학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좀 관심 없었고 거기 시내 한가운데 성이 있잖아요. 하이델베르크 성 부근에 이쪽에 앉아 있는 이현승이랑 그 6조 조장이었던 이제 지훈이 형이랑 이렇게 셋이서 오늘 오프한다. 이제 그날 또 우리가 명랑운동회가 저녁에 잡혀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조원 중에 그거 준비하는 애들 말고는 시내에 잠깐 내려주고 이제 또 준비하는 애들은 그 캠핑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는 우리 뭐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시내 쪽에 가니까 아리랑 코리아라고 하는 한인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그거는 목표는 하이델베르크 성이 아니라 일단 식당이었죠. 한인 식당을 가자. 내비에 찍어보니까 코리아라고 있길래 여기 다였고 가니까 이미 단체 손님이 좀 많아가지고 한 1시간 반? 그 정도가 걸려야 네, 그 뒤에 온다고. 오라고 하시길래 근데 또 거기 하필이면 하이델베르크 성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에이. 하이델베르크 성으로 올라가자. 걸어서? 네 걸어서. 걸어서 올라가고 셋이서 지훈이 형의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아 정말 해방이다. 처음 봤어요. 해방이다 하면서 막 우리 막 성에 올라가니까 막 벤치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 네, 거기 막 셋이서 앉아서 그냥 자고 전망도 되게 좋고 거기서 막 누워서 자고 이게 여행이지 하면서 막 한 시간 반 정도 때우다가 내려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 지훈이 형은 이제 다른 조원들한테 다 들키면 안 된다. 이거 들키면 큰일 난다. 아이고 6조 애들 들을 텐데. 안 들어 안 들어. 어차피 이미 왜 끝난대요 뭐. 근데 하필이면 또 거기 내부에는 자리가 없고 밖에 테라스에만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셋이서 김치찌개랑 제육볶음이랑 탕수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테라스에서 먹는데 계속 누가 보이게 필로트가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다행히 이제 그쪽 조는 아니었고요. 막 보일 때마다 이렇게 막 빨리 먹고 숨숨어야 된다 숨어야 된다고 빨리 마시고 왔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구나. 전 하이델베르크 갔을 때 그 사세기인가 있잖아요. 철학자 얘기. 철학자 얘기. 철학자 얘기. 철학자 얘기. 철학자들이 거기서 이제 사색이 많이 잠겼다 그랬더니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사색 아, 그 철학자 얘기까지 올라가는데 어, 뭐 사색이 사, 얼굴이 사색이, 얼굴이 사색이 됐다 돼요.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죠? 아, 아, 얼굴이 진짜 아, 사색이 돼요. 설마 그런 얘기 할 아, 아니 그때 같이 스텝을 갔던 미니 형도 같이 그런 말 했어요. 설마 했는데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하면 또 기억나는 게 학생식당 아 그렇죠 많이들 가죠. 네. 네. 거기 아무래도 하이델베르크 대학 도시다 보니까 학생 식당 되게 발달해서 저희가 갔던 곳은 이제 그 접시를 하나씩 주면은 그 접시에다가 거기 있는 거 다 덜어가지고 마지막에 딱 그람수 딱 채면은 이제 그람당 얼마를 해가지고 신관이고 구간이 있었죠. 그때 우리가 신관 쪽으로 갔던 거. 네, 그 대학이 알아보니까 되게 많아서 되게 많죠. 되게 어. 많고 우리는 그 대학 도시 중에 하나를 간 거라서 뭐. 도시 자체가 대학이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대학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 그래? 오늘 왜 그래? 그 하이델베르크는 네. 그러니까 유럽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식에서 캠퍼스 아~ 되어 있는데 예. 유럽은 캠퍼스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네. 도시 자체에 그런 단과 대학들이 곳곳에 아~ 있는 그래서 대학 도시들이 아~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유명한 옥스포드로본? 게 옥스포드. 그다음에 캠브리지 영국에서 그다음에 소르본은 이제 네. 파리에서 네. 소르본 대학 파리 사대학 뭐 일대학 이런 소르본 대학이 있는 지역 그 소르본이라 하고 빵띵 근처에 그다음에 뭐 독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학 도시 하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네, 가장 오래된 대학 도시고 그다음이 이제 두 번째가 프라이부르크 아, 프라이부르크 프라이부르크 이쪽은 법학 네. 이쪽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그 하이델베르크 같은 이제 뭐 철학 뭐 이런 게 좀 강하죠. 예. 사회학. 그래서 오래된 대학 도시이다 보니까 예전에 그 대학생들의 뭐 학생 감옥 같은 데는 저는 이제 가볼 걸 좀 추천을 해요. 아. 여행 책자에도 좀 많이 나오는데 학생 감옥에 가면 그때 당시에 이제 아주 말 안 듣거나 뭐 이런 친구들은 이제 가두기도 했는데 사실 예전에는 되게 그 사회 분위기가 엄격하고 약간 좀 이제 보수적인 그 종교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젊은 사람들의 그런 뭐라 그랬지? 반항 저항 이런 것들이 감옥 그 곳곳에 글씨나 그림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뭐 밤에는 이제 몰래 빠져나와서 놀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기도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옛날에 그런 대학생들의 분위기. 그러니까 건물들도 이제 옛 것들이 맞고. 그러면서 여전히 대학 도시다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 이 분위기가 되게 공존하는. 그러면서 경치가 독일이 이제 저쪽 북쪽으로 가면 약간 그 날씨 때문에 약간 우중충한 편인데 하이델베르크는 전반적으로 밝고 화사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풍경 속에서의 그 하이델베르크만의 네. 그런 느낌. 우리나라 사람이 참 좋아하긴 해요. 하이델베르크를. 네. 많이들 찾아오고.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짧은 시간밖에 없었죠. 배경이 그 캠핑장 있던 그 배경이 그 캠핑장 건너편. 네. 그렇죠. 거기가 명당이에요. 네. 하이델베르크에서 네. 그 경치가 제일 멋있는 곳이 그그 네. 그 다리. 아까 뭐 무슨 달이 있어? 카를테오도르였던 것 같은데. 맞아. 카를테오다리. 카를테오다리에서 그쪽 그 철학자의 길 쪽 바라보는 그 경치가 참 이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 많이 이제 사진 찍고 뭐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카를테오다리 그에서 좀만 동쪽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캠핑장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맞아요. 이제 쭉 보면 뭐 낮에는 이제 뭐 유람선들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네. 아, 근데 그 강인가요 아니면 운항가요? 네카르강 강이에요? 네. 그럼 화물선 지나다니고 막 그러길래. 그렇죠, 그렇죠. 운하처럼 막 이런 것도 있고. 그 하이델베르크 성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것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어, 거기 괜찮죠. 거기도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다른 데보다 올라가는 것도 뭐 차로도 올라갈 수 있고 케이블카로 많이 올라가고 그날 뭐 다리가 튼튼하면 이제 뭐 걸어서 올라가기도 저희가 하고. 저희가 기분이 참 가벼웠어요 그날.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근데 가끔 철학제의 길을 차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그럼 고생합니다. 사람이 워낙 많나요? 아 그게 차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맨 처음에 몇 년 전에 처음 갔을 때는 그것도 밤에 밤에 이제 캠핑카로 그러니까 어린 중학생들이 거기 보고 온다고 해서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제 좀 힘들다고 좀 데리러 왔으면 좋겠다고 차로. 네. 한밤중에 이제 겨울이었는데 눈길에 캠핑카 끌고 거기 철학자의 길을 꼬불꼬불꼬불 올라갔어. 네. 올라갔는데 끝까지 갔더니 이제 차를 돌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꼬불꼬불 후진으로? 후진으로 내려왔어. 차로 가면 안 된다. 철학자의 길은 걸어서 산책을 하면서 이 철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산책로잖아요. 네. 네. 네. 산책로 산책을 하면서 잠시 사색에 빠져보는 철학자의 마음으로. 그치. 일단 아까 말대로 사색의 길 그 정도로 약간 이제 올라가 산길이에요 사실. 근데 가볼만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철학자 여름에 가면은 긴 바지 입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독초가 많은지 뭐 풀 같은 데 쓸 때마다 계속 막 철학자의 길이 그 포장된 도로가 아니에요? 아, 이거 포장되어 있죠. 포장되어 있어요. 예, 산책길, 산책로죠. 네, 산책로처럼 어느 정도 좀 근처에 풀들도 있고 자라고 그래가 있고. 약수터 가는 길. 네, 진짜 약수터 가는 길일 수 있죠. 남산 올라가는 뭐 그런 길. 그런. 제가 봤을 때 한 동네 뒷산 정도 느낌. 저기 그 북악산 뭐 가는 둘레길 같은 정도. 적절한 비유네요. 그 저희 그 다음에 로텐부르크로 이동을 했을 때는 저희가 좀 그렇게 뒤에 따라갔는데 그러고서 이제 점심을 좀 먹자고 하셔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희 조끼리는 그 근처에 있는 로텐부르크 식당이었죠? 그 주차장에다가 차를 박아놓고 그 바로 주차장 바로 건너편에 네, 바로 그 작은 정말 작은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먹었던 맥주 맛이 그 정말 주인이 정말 직접 당근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맥주 맛이 정말 맛있었던 거예요. 그 집 가게도 되게 아담하고 작고 막 예쁘고 가게 자체도 되게 예쁘고 정말 그 주차장에서 내려오면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자그마한 광고입니다. 예. 어차피 주차장이야 이거 이 단장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 주차장이 되고 내려와서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아니 로텐부르크 문인가요? 문이 성문 이제 성문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아마 우리 그 주차장에서 가장 가까운 입구 바로 앞쪽에 있어서 아마 가시게 되면은 찾기도 쉬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로텐부르크가 이게 성이에요. 성. 네. 성 안에 이제 마을이 있는 건데 사실 여기가 이제 전쟁을 침략을 많이 받았던 곳이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파괴됐던 곳이에요. 많이 파괴됐던 곳인데 이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랑 주변에 있는 이제 여러 국제적으로 많이 좀 성금도 거치고 하면서 지금 이제 가장 유럽에서 중세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중세 보물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이제 로텐부르크죠. 로텐부르크 주변에 이제 주차장들이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P1, P2, P3 그래서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는데 보통 한 P3? P3. 거기가 이제 캠핑카까지 같이 돌 수 있는 약간 좀 그리고 걸어서 로텐부르크 그 성 안에 가는 것도 좀 가깝고 가깝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주로 주차를 하죠. 거기 바로 앞에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고성가도랑 루미틱가도의 교차 지점이 거기고 거기서 그 왼쪽 좀만 더 내려가면 그런 그 사우나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 오. 목욕탕. 그래서 가끔 이제 들었어요. 겨울에 이제 그 캠핑카로 갈 경우에는 거 식기 이제 캠핑카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괜찮다. 근데 대신에 이제 식는 게 뭐 캠핑카 안에서 쉴 수도 있지만 네. 식는 건 이제 뭐 목욕탕 가서 식고 목욕탕 가서 하면 썸은 가보셨어요? 한번 가봤어요. 한번 가봤는데 비슷해요? 일단 이제 이제 샤워만 하는 요금이 있고 네, 목욕하는 요금이 있고 또 거기 수영장도 같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요금이 다 다른데 네. 사실 저는 그냥 샤워만 하고 나왔어요. 네, 이게 답사겸 갔다가 그 부스가 달라요? 샤워만 하고 뭐 목욕하는 거랑? 그쵸, 부스가 다르죠. 근데 내려가는데 샤워하고 샤워장 그 안쪽에 이제 바깥 그 목욕탕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탕이 네, 수영장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요금 낸 사람들이 티켓 가는 같은 거 있는 거 사람만. 우와, 저는 이제 샤워만 하고 나왔죠. 왜냐하면 거기가 탕 같은 경우에는 네. 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녀 공용이라. 네? 남녀 공용. 아. 어디라고요? 지금 되게 웃음이 음흉한데. 그래서 저는 아직 이렇게 그런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가겠더라고. 그런 선진 문화는 좀 일찍. 아 근데 아 진짜 예전에 그런 애들 있었어요. 그걸 알고 그걸 알고 자기네 조 여자애들한테 그 얘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고 간 거. 아 그걸? 예. 그치 그건 말도 안 돼. 네, 여자애들 욕하면서 나왔. 이런 그렇지 하면서 와. 여행이 그쵸 여행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식벌이죠 그런 건 아니 같은 조는 가족인데 그쵸 가족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데를 가 내가 여기서 이제 소개하는 거는 네. 혼탕이니까 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 겨울에서 가라 이제 겨울에 로텐볼크를 이제 캠핑카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뭐 씻는 거 같은 경우 이제 거기 가서 씻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초점은 아, 이게 여자분들 뭐 잘 알고 가시라고. 예. 아 그렇죠. 가서 네. 조심하시라고. 괜히 이제 한번 그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로텐부르크는 사실 아까 그 좀 전에 얘기했듯이 중세 모습을 가장 잘. 그래서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그때는 이제 그것도 해요. 퍼레이드 같은 것도 해요. 네. 예. 이제 그 분위기가 되게 아름다운 중세스러운 아름다움 있잖아요. 네, 진짜 딱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의 옛날 마을 같은 민속촌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런 것과 그다음에 약간 중세 좀 그 마녀사냥 하던 시절 그 맞아요. 그런 무거운 분위기 있잖아. 이게 공존하는. 그렇지 않나요? 네. 볼텐브루크 하면 딱 그 두 가지 분위기가 되게 희한하게 공존을 해요. 그래서 더더욱 로텐브루크 가게 되면 네. 옛 그 유럽의 중세가 이런 모습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게 이제 중세 범죄 박물관 아 맞아요 이제 거기 가면 기구 있었던데 네, 고문 기구 네, 고문 기구 있고 뭐 그런 네. 거기 가면 이제 예전에 마녀사냥 어떻게 했는지부터 해서 중세 또 근대까지 고문. 이제 고문, 그다음에 인권, 학교에서 애들 체벌이나 뭐 벌 주는 거 이런 것까지.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의 인권이 어떻게 이제 그 발전했는지 했는지. 이가 예, 거기 보면 좀 눈에 보여서 괜찮은 것 같아요. 독일 애들은 좀 솔직한 애들이야. 자기네 그렇죠. 잘못을 까발리고 예, 자기네 잘못을 그대로 이제 후대들한테도 알려주면서 좀 예, 배워야 될 텐데 그죠. 예. 그렇죠. 또 거기 를 보고 난 다음에 크리스마스 그 상점이 있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그 크리스마스 그 네, 인형 박물관하고도 같이 있는데 그그 네. 그 상점을 가면 되게 그러니까 상반되잖아. 네. 중세 범죄 박물관이랑 크리스마스 이게 어떻게 보면 로텐부르크를 가장 잘 표현하는 네. 두 가지 그 어떻게 보면 박물관 같은 곳들인데 거기 가면 이제 또 아 크리스마스 그 거기 상점 가면 다들 눈이 돌아가죠. 특히 여자 그렇죠. 여학생들은 그렇죠. 사고 싶어서 여름인데도 크리스마스 하나는 이제 수제로 만든 것도 되게 그리고, 예쁘고 네. 그렇죠 되게 딱 눈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그 인형 마을이 있어 인형 마을이 맞아요. 있는데 거기 있는 인형들은 하나같이 뭔가 해요 뭐 청소를 하거나 창문을 닦거나 네.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하는 움직이는 인형들이죠 네. 동영상으로 네. 많이 촬영하지 말라고 하는데 많이들 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로텐부르크는 딱 이제 가면 이제 만남의 광장이자 처음 이제 시작하는 곳으로 그 시청사 시청 네. 어, 광장 있잖아 광장 그 네. 인형 나와 그 인형, 인형 어. 맥주 그 두 명 나와가지고 이제 맥주 마시는 이게 보면 사실 예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로텐브루크가 이제 침략을 많이 당했었는데 네. 예전에 이제 침략을 당하니까 그 로텐브루크 시장이 네. 그 그런 거예요 그 맥주 대결하자 맥주 대결하자 그래서 내가 지면 니네가 우리 접수해라 근데 내가 이기면 예. 쳐들어오지 마라 쳐들어오지 마라 네. 보호해달라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맥주 대결을 해서 시장이 이겨요 네. 근데 그걸 받아들인 장군도 대단한 사람이죠 대인배네 모르겠어요 대인배인데 침략을 했겠어 아니, 하여튼간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그 맥주 대결을 통해서 로텐브루크를 지키게 되면서 그걸 기리는 네. 걸로 해서 매시간 이제 정각이 되면 이 두 명의 그 인형이 네. 나와서 딱 어, 등장해가지고 맥주 대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맞아요. 있죠. 또 그리고 또 로텐브루크 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슈니발렌. 슈니발렌. 한국에도 최근에 들어온 그 슈니발렌. 사실 맛은 없어. 맛은 없어. 저도 진짜. 그래요. 근데 이게 다들 처음 가면은 맞아. 다들 이게 뭔가 홀린 듯이 사더라고요. 뭔가 되게 다 맛없다는 거. 그때 저희가 갈 때는 일단 한국에 슈니발렌 들어오기 전이라서 네, 맞아요. 일단 호기심이라도 사봤는데 한국에서 들어와서 슈니발렌 매장 어쩌다 우연히 한번 지나칠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있더라고요. 그랬다면 또 이걸. 네. 심지어 또 뭐 한 개 거기서는 막 여섯 개, 여덟 개 든 거에 몇 유로 정도였는데 우리나라 하나에 한 3-4천 원 뭐 이렇게 파는데도 많이 있는 거 보면은 사실 이제 슈니발렌의 전통이 어떻게 유래가 어떻게 되면 전쟁 때 그치 전쟁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제 자기 집에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니까 이제 비상식량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쫙 이제 펴가지고 거기다 칼집을 이렇게 쭉 낸 다음에 그걸 이제 공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다 설탕을 뿌리는 거죠. 근데 이제 마치 이제 그게 스노우볼 슈네발렌 영어로 하면 이제 스노우볼 갖다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오랜 설탕만 뿌린 거니까 네. 오랜 기간 동안에 이거를 먹을 수가 있는 싶은 이거 사실 맛보다는 살기 위해 만든어진 그렇죠. 우리나라 주먹밥 비슷하지 않나요? 아, 그쵸.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음식 굳이 따지면 제가 봤을 때 건빵이 제일 맛이 비슷한 맛은 그런데 그 의미를 찾아보면 그렇죠. 전쟁 때 좀 사실 나는 저는 그 뭐 맛보다도 그냥 경험 삼아 많이는 말고 하나 사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맛 한 번씩 보는 한 다섯 명에서 하나 정도면은 맛이 여러 개 있으니까 안 물릴 정도 그렇죠 요즘에는 뭐 거기다 뭐 초콜릿이나 뭐 딴 걸로도 이제 되게 맛을 많이 내긴 하니까 한데 개인적으로는 다 별로더라고 네, 저도 아무리 초코를 좋아해도 그러니까 가시게 되면은 그냥 조금씩 맛을 맛만 그러니까 본고장이니까 본고장의 맛을 보는 정도 그 정도 느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맛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고구마 과자 고구마형 과자 같은 그런 맛밖에 안 나잖아요. 밀가루 튀긴 건빵이라니까 방금 건빵 건빵보다는 건빵에다 거의다 설탕 넣고 튀기면 딱 그 맛 튀긴 거 아 튀긴 건빵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마 아 궁금하면 가서 먹어보는 걸로 네,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갈 수 있으니까. 네, 로텐브루크는 이제 또 이제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성이죠 성. 아 그렇죠 성. 성인데 성도 이제 그냥 보는 것보다는 그 시청사 광장에서 저쪽 이제 그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성 위에 이렇게 공원 같은 아 맞아요 녹지가 있어요. 네. 보통 거길 애들이 좀 좋아해요. 보니까 항상 데리고 가면 거기서 한 시간 동안 그냥 사진놀이를 하더라고. 7기 때도 그랬고 9기 때도 그랬어요. 네. 저희도 거기서 사진 많이 찍었죠. 그 성곽 그 위에 앉아가지고 그치. 앉아서 사진 찍고 눕기도 하고 잔디에 누워서 사진 찍고 작년에는 그 점프샷 크레용팝 오기통 직렬 샷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성곽을 쭉 돌다 보면 성곽에 보면 이제 그 기부했던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 일본이 유럽의 곳곳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땅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인터라켄 같은 경우에는 그죠 대표적 융프라우. 융프라우 개발하는데 일본 그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뽑아내야 되니까 투자금 뽑아내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워낙 광고를 많이 때리니까 네. 일단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인터라킹 가면 당연히 융프라우 올라가는 줄 알잖아요. 네. 가서 이제 신라면 컵라면 먹어야 되는 네. 줄 알고. 근데 가격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는 저는 별로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로텐브루크 같은 경우도 일본이 그런 식으로 인터라킹 전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독일이 똑똑해. 독일이 딱 하고 눈치 딱 채고 딱 그 탁 커트를 했어요. 네. 독일 애들은. 거기 가니까 벽돌 하나 하나마다 이제 그 거기다 네. 기부한 사람들 네, 이름 써 있죠. 뭐 몇 국 몇 몇 미터 정도를 했다 뭐 이렇게 써는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행보를 지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때 참 운이 좋았던 게 나 혼자 남았나 그때 현승이랑 같이 있었나 그때 단장님이 혼자 이렇게 계셨었는데 단장님 옆에 이렇게 붙어서 같이 가 보니까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때 그렇죠. 성곽 위로 올라가가지고 외벽 외벽 예.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 주 사람께 달릴 수 있는 정도의 네, 폭이죠. 네. 저는 그 로텐베르크가 생각나는 그 시청에 그 쭉 올라오면 이제 전망대 같이 아, 있어, 있어, 있잖아요. 저희 그걸 거기를 갔었거든요. 7기 때. 거기 올라갔어? 네, 올라갔어. 저희는 처음에 올라갔는데 뭐 돈 받나는데 안 받는 거 밑에서 안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받는 거에 쭉 올라갔어요. 안 제일 받는. 끝에서 올라가도 제일 끝에 다섯 차께서 받더라고요. 아. 네. 근데 거기 올 예. 네. 근데 거기 올라가면은 진짜 그건 있어요. 진짜 로텐베르크 한눈에 다 보여 가지고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또 제 되게 TV 예쁘겠다. 헬기로 이제 유럽 찍는 그런 풍경 마냥 그런 걸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공간 상 괜찮죠. 네. 사실 이제 우리 이제 다 같이 가고 하니까 이제 주차 공간 때문에 네. 뭐 P3나 아까 얘기했던 네. 그런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는데 사실 그 성 안까지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차가. 아 성 안까지. 네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일부 이제 잘 찾기 힘든데 거기 그 안에 있는 주차장에 가면 거기 사과나무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네, 사과나고 사과가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사과네 하면서 막 맛있나 맛없나 하면서 막 먹어보기도 하고 로테베르크 갔을 때 그 성당인가 교회인가 있잖아요 거기 거기 성당이 그 여러 파이프 개가. 오르간 있는 좀 거기도 진짜 분위기 괜찮더라고요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거기. 그 로텐베르크 처음에 가면 로텐브루크 아 로텐브루크 아, 예. 로텐브루크를 처음에 가면 게이트를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혼자만의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제 좀 영화에서 보면 이 게이트를 넘어가면 좀 이제 좀 타임 뭐 이런 식으로 아, 타임 스킵되는 예. 여기서 나오 중세로 이렇게 예. 내가 들어간 거 들어간다는 그냥 정말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들었을 때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개발하는데도 되게 좀 제한을 둔다고 이 문 하나를 게이트를 하나를 차이를 두고 이쪽에는 뭐 개발하는 거 좀 자유롭고 이쪽은 아예 뭐 개발하는데 좀 제한을 많이 둔다든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성 안에는 완전히 철저하게 네. 네. 이제 옛 모습이 계속 붙은데 있고 성 밖에는 네. 그래도 이제 뭐 주유소라든가 아니면 슈퍼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제 그 한 가지 팁 중에 하나는 로텐브루크를 이제 차로 갔는데 이제 오래 몇 시간씩은 좀 그럴 것 같고 네. 잠깐 시간이 없어서 잠깐 보고 간다라고 네. 한다면 그 주차장 아까 얘기했던 그 주차장에서 좀만 그 인근에 보면 마트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 마트 그 뭐지 리들 아 리들 리들 마트가 있는데 봤던 것 같다. 리들 거기 뭐 저렴하기도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장도 보고. 거기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한두 시간 정도면 그냥 주차하고 이제 잠깐 보고 오는 것도 괜찮네. 괜찮네. 괜찮죠. 근데 뭐 거기서 뭐 반나절 이상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하고 가면 그건 이제 좀 매너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거 얘기해 드리면 또 매너 뭐 아무리 생각해도 뭐 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필로트 갔을 때는 이 얘기를 이제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여차하면 그 주차장 간 그 마트 앞에 네. 우리 필로트 애들 차량으로만 다 주차가 도배가 돼 있을까 봐. 이번엔 또 16대인데 예. 아 정확하게 24대. 24대가 그 앞에서 진짜 본부차 있으면... 네, 본부차 빼고. 빼고 본부차 두 대까지 하면 26대. 차가 이번에 되게 많이 가네요, 진짜. 왜 그렇게 많아요? 많이 신청했으니까. 가고 싶다, 부럽다. 아 근데 많은 사람 그 로텐부르크도 그렇고 이것저 하이델베르크도 그렇고 그 유럽 전역 돌아다니다 보면은 케밥집이 많잖아요. 근데 그 케밥집이 많은 이유가 문득 궁금해져서 그러거든요. 아 되게 뜬금없다. 네. 제가 원래 뜬금없잖아요. 근데 독일에 터키 사람들 이민을 많이 가서 그래. 1980년대 네, 독일이 전략적으로 터키 이민자들을 되게 많이 받아들여서 아...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독일 전역에 많이 퍼져 있어. 우리나라 유럽 전역에 많이 퍼져 있어요. 1980년대 많이 갔잖아. 그런 느낌. 아... 유럽 전역에 많이 퍼져 있고, 그러니까 그 이 케밥이 이제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은 반면에 맛이나 아니면 유럽 사람들이 입맛에 좀 잘 맞는 편이라 장사가 잘 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간단하고 싸게 먹기 참 좋죠. 아, 맞아요. 네. 우리도 간단하게 그러니까 만만할 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뭐 사 먹어야 될 때. 네. 그때 사실 가격 대비로 가장 만만하게 한 게 이제 케밥이죠. 차라리 햄버거보다 난 것 같아요. 햄버거보다 낫지. 네, 훨씬 낫죠. 나는 진짜 유럽에서 맥도날드 가는 거 너무 싫어. 맥도날드. 그렇죠. 맥도날드 애매하죠. 맥도날드 가격도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비싸요. 뭐. 가격이 그렇게 싼 편도 아니고. 네. 비싸. 제가 이제 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트 메뉴가 한 6-7유로 하는데 네. 6-7유로면 우리가 자동차로 대형마트 가가지고 거기서 고기랑 맥주를 사면 배 터지게 먹고도 남죠. 네. 그렇죠. 그 비용으로 이제 가가지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랑 뭐 콜라 하나에 그 프렌치프라이 하나 정도 먹는 걸로. 돈낭. 근데 그런데 잘 안 가는 게 필로테 참 장점이기는 하죠. 그래도 가긴 하더라고. 예. 네. 만만한 게 아무래도 그래도 간편하고 익숙하고 이제 와이파이나 이제 화장실 이런 게 이제 또 그리고 또 유럽 요리 먹다 보면은 입에 물린다고 해야 되나? 확실히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데 맥도날드는 아무래도 한국이나 거기나 똑 빅맥은 똑같으니까 좀 되게 만만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갔었는데 한 번인가 두 번 갔었는데 되게 만만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는 맥도날드도 맛있더라. 이탈리아 스타일.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햄버거 한 번도 안 먹은 것 같아요. 이탈리아는 젤라또죠. 추천하지 않아요? 이탈리아는 워낙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파스타, 피자, 젤라또. 네,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하이델베르크에 있을 때도 네. 뭐 소세지나 그렇죠. 그다음에 맥주. 맥주. 그러니까 대학 도시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학생들이 자주 가는 그런 호프집들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 있을 때 그런데 이제 가서 네. 뭐 분위기 한번 느끼는 것도 예. 네, 전 괜찮다고 봐요. 예. 네. 근데 진짜 독일은 어디 가도 맥주가 정말 맛있어서 아, 그렇죠. 종류도 너무 맞아요. 많고. 항상 제일 추천은 거기 그냥 드래프트 맥주. 그냥 생맥주 시키면 진짜 맛있어. 최고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맥주를 할 때 막 사과 맥주나 훈제 맥주 같은 게 있는데 와 이거는 뭘 어디 사오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한번 맛만 보겠다. 그런 게 있나 보다. 나는 훈제 맥주 이제 너네가 사줘줘서 먹어봤는데 네. 한 가지 장점은 네. 안주를 안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맥주를 마시는데 안주와 맥주를 동시에 먹는 느낌? 네, 이게 훈제 맥주가 이거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독일에 뭐 반베르크란 도시가 있다는데 뭐 거기 전 세계에서 그쵸, 거기서만 이제 고성가도 마을 중에 하나죠. 예. 네, 전 세계에서 거기서만 만든다고 하는데 맥주 맛을 딱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맥주에서 탄 맛이 동시에 나는. 거기서만 만드는 이유가 있죠. 되게 맛있었으면 전 세계 팔렸을 거야 아마. 그냥 거기는 전통이라면 전통으로 만드는 정도지 막 남들한테 팔 정도. 가서 그냥 맛만 그 정말 궁금한 그냥 맛만 보는 정도만. 네. 아 그리고 저 작년에 삐코스로 스텝 갔을 때 이제 단장님한테 이제 배운 거였는데 독일에서는 이제 맥주를 살 때 그 지역 술 그 지역 맥주. 나는 이제 네. 되도록이면. 그 도시에 있는 맥주나 그 도시에 있는 지역 술 아니면 뭐 그 인근에 있는 네. 이런 거를 일부러 찾아서 마트 갔을 때 찾아서 먹어요. 네, 그게 나름 이렇게 괜찮더라고. 네, 괜찮더라고 진짜. 혹시 사과 맥주가 그거 시드르인가요? 아 사과 그건 사과 맥주가 아니라 사과 와인인가요? 그건? 그러니까 사과 술인데 네. 사과 술인데 사과로 그러니까 저쪽 이제 프랑스 네. 저 부르타뉴 노르망디 요쪽 네. 서쪽 또 부르타뉴 지역에서는 이제 사과가 많이 나는데 네. 그냥 먹기에는 맛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쪽 동네 사람들이 이거 갖다가 뭐 버리기도 그렇고 해서 이제 사과로 갖다가 뭐 술을 담아보자 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드르예요. 아. 영어로 하면 사이다. 네, 사이다. 네. 그래서 약간 탄산이 들어가 있는 사과 술이죠. 한 그게 이제 보통 한 2.5도짜리가 있고 4.5도짜리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알코올은 일단 많고 봐야 된다라는 주의라 4.5도짜리를 먹어봤는데 오히려 시드르는 2.5도짜리가 맛있어요. 그리고 이걸 시원하게 해서 먹는 게 좋거든요. 그럼 이제 여학생들이 많이 좋아하죠. 약간 이제 달콤하면서도 예. 알코올도 많이 없고. 예, 예. 프랑크푸르트를 그때 갔었을 때 그 사과 맥주를 마셨는데 지금 혹시 그게 그거였나 그죠? 아 그건 아니에요. 예, 맥주는 아니고. 그때 저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먹었던 사과 맥주는 그냥 사과 식초였죠? 식초에다가 맥주인데 물을 타 먹으라고. 뭐 이게 뭔가 했는데 이제 먹어보니까 아 물을. 우리 뭐 감식초 감식초 같은 건가? 예. 약간 아, 그런 진짜, 느낌. 예. 그냥 근데 그냥 식초에다 탄산 넣은 느낌? 알코올 맛이 안 나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뭐 수제 맥주 많이 만들어 먹죠. 홍대 앞에도 되게 많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가게들도 많고 직접 가정에서 이제 만들어 먹는 것도 많더라고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죠. 그러네요. 아 그럼 이제 프라 이제 넘어가서 프라 얘기를 한번 이제 또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진행용 멘트 뭐야? 그거 책 읽기라고. 그거 서 있어. 프라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곳이죠. 드라마에 로망들이 다 있더라고요 프라에 대한. 그러니까 프라가 참 좋아요. 좋은데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좋아해요. 유독 좋아하고 의외로 우리나라 그 교민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 드라마에 한번 나와서 그때 이후로 많이들 찾죠. 근데 이제 프라를 그냥 단순하게 로맨틱하다, 낭만적이다, 뭐 야경이 예쁘다, 요 정도만 그 생각하고 가면 사실 실망하고 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준 너무 많이. 이제 프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역사적인 것을 알고 가면 그만큼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체코가 이제 예전에 또 이제 달라갔던 보시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궁전이나 아니면 그런 건물들이 파리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웅장하고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사회주의 나라였던 곳이다 보니까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주의 느낌이 나는 계획적이고 그러면서 이게 약간 이제 천편일적이지 않고 약간 좀 분위기 있는 그런 건물들이 좀 어울려져 있어서 좀 현대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있어서 그런 분위기가 색다르죠. 다른 유럽의 도시하고 달리.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유럽스러운 느낌인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예전에 우리 벨기에 브루게 칠기 때 갔던 브루게나 그런 도시들처럼 프라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그런 유럽스러운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체코 프라 지붕도 많이 있죠. 대부분 다 빨간 붉은색 계통. 그런 거 많죠. 그 참 장관이던데 프라 성에서 보니까. 프라 규범이 갔다 다 현승이 빼고 다 갔다 왔는데 또 이제 규범이는 여름에 봤을 거고 그다음에 진수 나연이는 겨울에 봤고 각각의 느낌이 좀 어땠는지 좀 얘기를 해주면 그 프라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프라는 처음 저는 워낙 그냥 들었던 게 많아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아 프라성 야경 엄청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쁘긴 예쁜데 정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낭만과 그런 것만 생각해서 가기에는 좀 가면은 좀 이제 기대치가 좀 낮아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프라에 대한 게 뭐 역사나 뭐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단장님께 뭐 이런저런 설명 들으면서만 봤는데 예쁘다고 하기에는 너무 다른 유럽들도 예쁘니까 이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트램이 있는데 뭐 이거는 말씀드려도 되나 이게 한 번도 요금을 내준 적이 없어요. 아, 유럽은 네. 그 검사를 거의 안 해요. 네. 거의 안 하고 가끔씩 검사를 네. 해서 이제 그럴 경우에 걸렸을 경우에는 20배 이상 뭐 내게 하는 경우가 많고 빈에 갔을 때 한번 그게 1유로인가 그랬어요. 티켓 하나에. 근데 이걸 했는데 우리만 사는 거예요. 티켓을. 이거 파는 사람도 의아하다는 이걸 왜 사지? 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주길래 탔는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길래 거기서부터 이제 타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프라하성을 보고 그 옆에 보면 제가 건축가다 보니까 그 프라하성에서 한 트램 타고 한 네 정거장 정도 가게 되면 춤추는 빌딩이라고 댄싱 빌딩이라는 좀 독특한 형태의 건물이 있어요. 이제 그 건물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그 앞에를 갔었는데 네 확실히 막 좋더라고요. 예. 건축가로서는 예, 그게 괜찮은. 그게 이제 그 신시가지 쪽에. 네 신시가지 쪽에 있어요. 제가 느꼈었던 프라하는요. 일단 저는 형처럼 똑같이 이제 기대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대하는 게 왠지 너무 좀 과하면은 실망할까봐 좀 기대를 좀 더 줄이고 갔어요. 줄이고 갔는데 그 줄이고 간 거보다는 좀 높더라고요. 직접 가다 보니까 특히 전 프라하 성에서부터 이제 쭉 다리 건너서 내려와서 가르기요? 네, 네. 그 시가지 중심에 이제 시계탑 있고 한 구시가지. 네, 구시가지. 거기가 이제 포인트죠. 네. 아. 거기까지 내려오면서 보니 와 진짜 아 이래서 사람들이 프라하 하는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쪽이 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구시가지 이제 진짜 계획적으로 이제 건물들이 있다가 이제 신시가지니까 이제 좀 옛날식 건물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신식 건물인데도 그게 조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게 그게 진짜 저는 멋있었거든요. 구시가지 내에 들어가면 진짜 유럽 도심에 들어왔다는 그런 생각이 네, 정말 맞아요. 많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아 이쁘다 여기도 참 아무도 그럼 분위기 자체가 네. 건물이나 뭐 이런 게 다 분위기가 정말 유럽 같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예. 사실 그 파리도 그렇고 프라하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다른 대부분 유럽 도시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대표적으로 파리나 프라하를 보면 예전에 그런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얼마나 되게 국제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와집이나 초가집이 계속 그 유지가 됐었더라면 우리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해외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게 됐을 텐데 일단 그 사람들 그게 하나의 과거의 유물이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인류의 뭐 자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길을 뚫더라도 일단 유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네. 4차선 8차선 네 개에서 도로 그냥 쫙 밀어버리는데 거기는 돌아가요. 그 옛길들이 그대로 보존한 게 많다 보니까 차도 같은 게 이렇게 좀 도로가 되게 별로 안 좁고 좁고 그다음에 그런 작은 길들 가지고 이제 도로 체계가 돼 있다 보니까 일방통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고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럽 하면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 왜 도로가 우리나라 아스팔트로 깔려 있는데 타일 타일로 네. 옛날 그냥 타일. 그대로 그래서 이제 예전에 네. 이제 마차 다니던 길 네,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네. 다녔던 길들은 네. 그런 대리석이나 그런 돌들로 참 걷기에 참 불편한데도 그쵸. 네, 되게 불편한데 그걸 냅두니까 처음에는 불편하다 싶다가도 아 우리 여긴 유럽이니까라는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막 걷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차로 가도 불편하죠. 달달거리니까. 근데도 그러니까 이제 형 말대로 진짜 그러니까 유럽이고 그러니까 운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 사실 서울에서 이제 북촌이나 뭐 이런 그런 데 많이 갔잖아요. 하회마을, 경주, 한옥마을 그런 거죠. 프라하가 이제 또 그 인터라켄에서 뭐 레저를 못했으면 프라하에서도 이제 뭐 스카이다이빙 이런 것들이 나름 유명하죠. 되게 싸다고 네. 하더라고요. 곰돌이 푸조가 네 작년 가서 했죠. 좋았다고. 네 재밌었어요. 한 번 더 하고 싶었을 정도로. 난 아직 못 타봐서. 진짜 재밌어. 스카이다이빙을 해보. 네 아 진짜 최고예요. 느낌이 어때? 진짜 뭐라고 진짜 다이빙을 이제 다이빙을 하는데 다이빙을 이제 보통은 이제 물속으로 하잖아요. 물속이니까 이제 물속으로 하면 이제 물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이제 완충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이제 완충 없이 쭉 땅을 향해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완충해 주는 거는 이제 낙하산. 이걸로 느끼는 그 다이빙의 느낌 진짜 색달라요. 번지 점프 비슷한 걸 한번 해 봤는데 그때는 나는 좀 이게 좀 이 좀 별로였던. 아니, 번지 점프랑은 달라요. 자살하는 느낌 나. 뭐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어, 낙하산이 안 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아, 그럼 뭐 알아서 뭐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죠 뭐. 내가 죽을 텐데.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죠. 아이고. 아니 근데 근데 진짜 그 번지 점프랑 느낌이 달라요. 번지 점프는 이제 그냥 내가 여기서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그냥 이런 느낌인데 그거는 이제 끝도 없이 이제 떨어지면서 그냥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이건 비행한 느낌이에요. 내가 내가 직접 뭐 하늘을 나는 느낌인가? 네, 몸으로 직접 비행을 하는 느낌. 어디 프라하 어느 쪽에서 이렇게 그걸 이제. 뭐 광경이나 뭐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뭐 규범이 잘 몰랐겠지. 네. 그냥 업체 부르니까 업체가 캠핑장까지 네. 어, 픽업 왔고 그 픽업 온 차량 타고 어디론가 갔겠지. 아, 아, 스위스에서 우리가 그걸 했을 때는 아 경치 그, 네, 튜노스를 배경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아. 되게 좋았었는데 아. 프라하는 어딜 배경으로 하는지. 프라하는 그런 배경 별로 없어요. 제가 맨땅에 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맨땅에 하는데 어, 떨어지면 진짜 맨땅 헤딩. 네. 근데 진짜 맨땅에 하고 그리고 이제 좀 프라랑 멀어요. 한 차 타고 한 2시간 오, 꽤 오래 가네. 이게 말이 프라지 프라가 네. 아닌데. 그러니까 하긴 유럽에서 한 2시간이면 뭐. 아, 그 네. 네. 동네지 좀 옆 동네지 옆 동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스카이다이빙 하면 진짜 거기서 재밌는 게 스카이다이빙에서 떨어지면서 주위가 보이잖아요. 이제 진짜 지평선이 이제 내 눈에 이제 저 끝에 있는 프라 시내에서부터 저 끝에 있는 진짜 알 수 없는 게 논 같은 데까지. 아, 논이라면 밀밭이겠죠. 밀밭 같은데 한눈에 쫙 보여요. 그냥 지구의 한 일부가 아, 제가 직접 보는 전경이 보여요? 프라 시내 동 전경이? 쬐끄맣게 보이는데 한, 아, 쬐끄맣게. 한 손으로 봐도 한 주먹 정도 그 정도 인터라켄은 투누스랑 인터라켄 시내가 보이잖아. 네. 산 자락들이랑 네. 그리고 그 광경이 되게 어우 네. 광경이 이게 떨어진 것도 있지만 거기서 네. 바라보는 풍경이 네. 그리고 헬리콥터나 그 뭐지 뭐 이렇게 비행기로 올라갈 때 알프스 산맥 이렇게 쑥 돌면서 올라간다잖아요. 비행기 자체가. 그래서 알프스 산맥 이렇게 전경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근데 그런 건 확실히 없는데, 근데 진짜 눈에 이제 말 그대로 그 스카이 네. 다이빙 자체를 즐기는 거구나. 네, 말 그대로 스카이 다이빙 자체를 즐기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광경이라면 진짜 그냥 이 지구 그냥 알프스 같은 데는 솔직히 말해서 주위에 산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지구가 진짜 하나름 이제 내가 손바닥 하나름 안을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보이는 그런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싼 걸로 한 인터넷보다는 좀 싼 걸로 값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근데 가격 싸갖고 거기서 하느니 나는 좀 돈 더 주고. 그렇죠. 스위스에서 좋은 광경 보면서. 근데 우리 때처럼 기상악화로 못하게 될 경우는 거기서라도. 그래서 이제 인터넷은 워낙에 날씨 전적이 좀 심해서. 그렇죠. 우리 기수가 가서 다 옷 다 입고 캔슬했죠. 네, 다 입고 캔슬했죠. 그렇죠. 그런 거 많아서. 체코 하면 저는 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체코 맥주가 맛있어요. 맞아요. 체코 맥주가 맛있고 작년에 이제 구기 때 갔던 이제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맥주를 팔았죠. 어, 그 바가 있었어. 펍. 네. 펍이 있어서 거기에 뭐 맥주 이제 500짜리 하나가 1,000원도 안 했던 네. 것 같아요. 뭐 700원 했나? 네, 그 정도 했어요. 체코, 그러니까 맥주가 뭐 독일도 유명하지만 벨기에, 체코 이런 나라 맥주들도 맛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는 이제 벨기에 맥주 벨기에 이런 건데 네, 체코 맥주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워였어요, 진짜. 그래서 한 번은 작년에 캠핑장에 오후 한 너무 더워가지고 네. 더우니까 이제 펍에 가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자 캠핑장에 남아있던 친구들이랑 네. 오후 한 두세 시부터 마시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마시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계속 붓게 되고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 나누게 되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제 타가지고 밤까지 마셨죠. 네 시부터 한 10시에 해가 지지 않나 11시인가 10시 반 반나절 동안 계속 드신 거죠? 한나절 동안 술을 마신다 이런 느낌보다도 이야기를 한다 그 분위기 그러니까 그 책 펍에서 체코 맛있는 체코 맥주를 그 분위기 할 것 같아요. 그 분위기 속에서 먹는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같이 필로트가 여행 간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마신다 먹는다라는 그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맞다. 체코 가면 또 그 요리를 먹어봐야죠. 그 돼지 무릎 요리라는 꼴레니라는 무릎 요리가 있거든요. 그 무릎 도가니인가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도가니는 아니고 이제 이쪽 살 갖다 만든 거니까요. 아우. 작년에 네. 그 곰돌이 푸조가 그 같이 스카이 다이빙 네. 했던 친구들끼리 끝나고 나서 그 가서 그 먹고 왔죠? 아 저는 그 다음 날 따로 이제 다른 형하고 같이 가서 이제 무슨 맛인가요? 그건 족발 아니 족발 아닌가? 그 뭐라 족발은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혹시 그 훈제햄 드셔보셨죠? 훈제햄 그거를 이제 바짝 구운 느낌? 그래? 그렇게 맛있어 보일 것 같지 않아요? 애매한 맛인데. 네, 좀 그냥 짭짤해 우리 입맛에는 짭짤한데. 맥주 안주로는 괜찮아요. 네, 맥주 안주로는 진짜 괜찮아요. 음식 식사로 한다기보다는 안주로. 또 이제 체코가 물가가 싸요. 네, 우리가 가는 나라들 중에서는 이제 좀 제일 저렴한 편이니까 뭐 애들이 사실은 그 물가가 그렇게 싸다고 해도 우리나라랑 맞아. 좀 비슷한 편 네. 정도인데 비교적, 갑자기 애들이 네. 그냥 그 보통 고속도로 휴게소는 좀 더 비싸잖아요. 네. 네. 대형 마트보다 더 비싼 편인데 고속도로 휴게소 애들이 눈이 돌아가더라고. 맞아요. 싸다고. 풀린 듯 뭔가. 거기서 이제 흡연자분들은 뭐 상대적으로 네. 이제 딴 나라에 비해서 싸니까. 담배가 좀 싼 편이니까. 맞아. 기름값도 싼 편이니까. 기름은 거기서 꽉꽉 눌러서 꽉꽉, 네. 목구멍까지 이제 꽉꽉 눌러서 우르륵 할 때까지 우르륵 할 때까지 이제 넣어야죠. 우르륵 할 거면 10번 시동 한번 걸어주고. 프라도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얘기만 안 가봐서 가보고 싶은 거 좀 듣고 있으니까 프라에서 뭐 가보고 싶거나 그런데 프라는 잘 몰라서 그냥 한번 쑥 둘러보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어디를 딱 가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어쨌든 유럽 도시 대부분 구시가 신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쑥 한번 둘러보고 오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야경은 덤 정도? 사실 이제 프라 같은 경우에는 전 그래요. 그러니까 갈 때 이제 프라에 이제 차로 가니까 차로 쭉 가서 프라 시내를 들어가서 이제 그 캠핑장 찾아가면서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서 분위기를 봐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보면 사실 그러면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차로 이제 한번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쭉 보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성이나 아니면 제일 높은 지대들이 있어요. 예전 뭐 인스푸크의 그 예전에 얘기했던 그 케이블카 중간 네. 지점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성 같은 데 가면 그 시내 전경이 쫙 보이잖아요. 네. 거기 그런 데 중에서 이제 차로 갈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프라 같은 경우에도 프라 성 위까지 이제 차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주차하기가 좀 안 좋아요. 예전에는 이제 딱 그 경치가 잘 보이는 곳까지 이제 차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막아놔서 그 인근에다가 이제 주차를 해놓고 거기 가서 이제 한번 전경 한번 쑥 보고 차로 시내를 한번 쑥 분위기를 봐요. 그러면 다른 나라 도시들 유럽의 다른 도시들하고 사실 유럽 도시들이 비슷비슷하면서도 각각의 도시들만의 좀 다른 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대충 숲을 본다라는 느낌? 스캔을 하는 느낌? 쭉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보는 걸 좀 추천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프라하에서는 이제 포인트가 되는 곳들은 보통 이제 프라하 성이죠. 프라하 성 가면 이제 워낙에 경치도 좋고 프라하 성 자체도 이제 워낙 크고 볼거리들이 있는 곳이니까 프라하 성을 가보는 걸 추천을 하고 프라하 성에서 뭐 트램을 이용하던 아니면 도보로 해가지고 구시가지에서 프라하 성을 가던 프라하 성에서 구시가지 가던 그래서 트램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가는 게 좋고 그때 갈 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카를교 예전에 그 미션 임파서블 그 도주하는 그 장면을 찍었던 곳이 곡이잖아요. 예. 영화 한 편 보고 이제 가면 또 느낌도 좀 다르죠. 카를교 위에 보면 왜 그 그런 것도 되게 이색적이었던 게 아, 그치. 성자들. 네, 성자들 12명이었나요? 쫙 그 다리 따라 양 쭉 있죠. 동상들이 있죠. 그 밑에 보면 왜 그 그림 그려주는 사람이랑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요만하게 자기 얼굴이 박힌 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라이센스라고 하면서 이게 없으면 안 된다 하면서 막 그런 거 보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막 그림만 그려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막 보석도 막 간단한 액세서리 같은 거 팔고 예,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하나 막 구경하면서 지나가는 거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유럽에서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노점상이죠. 네, 노점상. 예. 사실 그 어느 나라나 그 노점상들이 좀 있고 어떻게 보면 파리도 그렇고 뭐 프라하도 마찬가지고 그 도시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네. 맞아요. 그 중에 하나고 거리에서의 이제 예술가들. 사실 거리 예술가 파리만 해도 거리 예술가들이 되게 많죠. 많죠. 이제 대부분은 원래는 이제 다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들. 그 보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네. 거리 예술가들도 실력이 별로 그렇게 갖추지 않으면 이제 등록이 안 돼요. 우리나라 좀 무시를 못 하겠네요. 그렇죠. 나름의 그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프라이드. 프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칼교 위도 괜찮고 네, 칼교 밑에도 네. 나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 뭐 상점들도 좀 있고 그런 분위기를 좀 느끼고 구시가지 가면 구시가 이제 시계탑이랑 거기가 이제 사실 프라하의 가장 프라하스러운 느낌이 이제 예전에 프라하 잘 나갔던 때 모습들을 구성이 잘 담고 있어서 거기 가면 이제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고 사진 찍으러 온 사람들도 네. 많고 근데 이제 그냥 사진만 찍고 하기보다는 딱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프라하의 모습,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회주의였을 때, 그다음에 지금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듯이 좀 상상을 하면서 보면 좀 더 느낌이 네. 남다르지 않겠냐 그런 게 있고 그 프라하 성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건 낮에 좀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밤에는 시내에서 프라하 성을 아득하게 바라보는 것도 그건 괜찮습니다. 네, 프라하 성 바라보면 괜찮고 프라하에도 거기가 이제 강이 있잖아요. 예. 강 따라서 예. 조금 이제 완전 시내 쪽 말고 약간 외곽 쪽으로 빠져서 네. 이제 거기 강이 있는 데서 네. 프라성 쪽을 바라보면 거기 또 이제 기차가 터널 통과한 기차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나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도 그렇고 딱 이렇게 밑에서 강변 따라서 저쪽에 그 산자락에 터널에서 기차가 이제 나오고 그 위에 성이 있고 한 모습이 와, 한 폭의 좀 그림 같기도 멋있겠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밤에도 네. 약간 밤에는 사실 그런 우리나라 그 한강 밤에 갔을 때 느낌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맞아요. 예. 아, 그리고 이제 그 뭐였더라? 뭐 없는데 계속 뭐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그 강하니까 생각나는 건데요. 진짜 그 유럽의 강들은 우리나라 강들은 진짜 시원시원하고 큰데 유럽의 강들은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작은 작고 아기자기한 느낌 그런 느낌이 진짜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강 대교만 해도 엄청 긴데 걔네는 진짜 걸어서도 금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한강 볼 때 그 전철 타고 이제 강을 지나게 되면 나는 그때마다 경이로워요. 와 여기 한강이다 계속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 진짜 그 여러 가지 뭐 유럽의 경치가 어떠니 뭐하니 해도 참 우리나라가 말을 금수강산이라는 게 네. 정말 저는 이제 유럽이나 이제 해외 여행을 하면서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진짜 물이 정말 좋고 네 진짜 깨끗해. 네. 그다음에 강도 뭐 한강, 금강, 압록강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이 강들이 크죠. 땅덩어리 그 산골짜기의 계곡 그 골짜기들도 있고 네. 산들도 우리는 이렇게 산의 국가 호연지기를 좀 키울 수 있는 네. 바다도 이제 산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유럽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더더욱 이렇게 봄에 여름에 확실히 덥고 겨울에 확실히 춥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뚜렷하죠.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이나 아니면 문명이나 언어나 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발달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좀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네. 저는 예. 그리고 뭘 보면서 제가 이제 여행한 친구들한테 많이 강조한 얘기 중 하나가 그냥 책자 패키지 여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것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것을 보더라도 자기만의 시각으로 자기만의 것을 소화를 했으면 좋겠고, 유명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그 도시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네. 전 여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행이라는 게 그 도시에 뭔가 지식을 얻겠다기보다는 분위기를 좀 본다는 게 좀 사실은 저 여행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서 네. 그 좀 힐링도 좀 하고 네. 새로운 곳, 국내든 해외든 새로운 곳을 보면서 비교 네. 그다음에 그 색다른 것들 통해서의 체험 경험, 체험 그러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여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 여행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 그러면 뭘 하나를 보던 뭘 하나를 하던 그런 과정들이 자기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고 듣고 느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얘기 때문에 막 여행 책자를 막 밑줄 그으면서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아는 만큼 보고 듣고 느낀다는 얘기는 그런 지식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에 대한 자기만의 관점을 세우고 여행을 하면 지식이 설령 지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 보면서 그걸 하나 하면서 자기 것으로 얻는 게 생기거든요. 자기 것을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지 그건 여행이다. 네. 수박 겉만 열심히 핥아봤자 수박 맛도 모르는 남들 다 한다고 해서 그거 다 쫓아하는 그게 저는 여행은 아니지 않냐. 맞아요. 그런 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뭐 여러 번 했던 얘기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체코 갈 때 비넷 고속도로 비넷. 그렇죠. 네. 예. 체코도 고속도로 비넷이 있어요. 가장 저렴한 걸로 하면 되고. 얼추 6시가 다 돼서. 6시부터 예. 다른 팀이. 네, 예. 다른 팀이 지금 예약이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돌아가면서 짧게 한 마디씩 하고, 사실 지금 이제 지금 7일기 여름 여행 앞두고 마지막 그 녹음인데 네. 한동안 이제 팟캐스트가 또 이제 한 달 이상. 두 달 가까이 이제 또 안 나갈 수도 있어서 마지막 좀 인사를 하고 가는 친구들한테 뭐 인사도 안부 마지막 했으면 좋겠고, 지금 약간 지금 눈치가 보이죠? 네. 그래서 딱 10초씩만 얘기합시다. 뭐 갔다 오시는 분들한테는 뭐 어차피 단장님이 계시니까 뭐 안전이나 뭐 이런 거는 다 이미 보장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관광이나 휴양이 아닌 여행을 하다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꿈꾸시는 분들은 여행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진짜 재밌는 여행, 즐거운 여행, 그리고 뜻있는 여행 갔다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여행으로서 이제 얻는 게 많은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제 고찰 이제 그런 걸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진짜 뜻깊은 뜻깊고 질 좋은 여행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앞에서 좋은 말들 다 해주셔서 뭐 저는 딱히 해드릴 말보 다 좋은 말 해드릴 말보다는 그냥 가서 다치지 말고 잘 갔다 오시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들으면서 다음 여행 한번 필로토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시나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정말 좋은 여행이니까. 꼭 필로트로 참석해서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인연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소연아 잘 다녀와. 아니, 네. 하여튼 아, 예. 그 이번에 와서 좀 많이 녹음을 많이 하고 가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욕심만큼 많이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왔을 때 좀 더 내용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좀 더 이제 쇄신을 해서 여러분들 찾아뵀으면 좋겠고, 여행 기간 때 가능하면 영상으로라도 우리 여행하는 모습들을 담아서 팟캐스트 예, 팟캐스트가 이제 오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비디오 방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가능하면 올릴 수 있도록 현지 상황만 허락하면 예, 그렇게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은 여행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